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읽는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사 왕이 제2차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며칠 그저께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다르게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쫓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어제 말씀에 보면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어져요. 그래서 아사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가 다시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14장에 나왔던 아사의 종교개혁과 15장에 나오는 아사의 종교개혁이 15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가 통치 초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가 읽고 있는 15장에는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종교개혁은 우리가 어저께 읽은 대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라고는 여기 보면은 오뎃의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앞에는 아사랴의 예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사랴가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오뎃의 예언이라는 말에 원래 사실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이라는 말을 생략하거나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앞부분을 보는 것처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역사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곧 듣고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 말은 웨키 쉬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원형은 쉐마흐라는 말입니다. 이 쉐마흐라는 말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할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리적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아사 왕이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8절 말씀에는 그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힘을 다하여 들었고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삶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물리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인간의 판단과 평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곧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아침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게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아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교만하고 도리어 그 마음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더 큰 심판과 여러분 저주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고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 귀한 거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쉐마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귀한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 듣고 순종하시는 역사, 오늘 아사가 했던 것처럼 아사는 어떤 일들을 했어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뒤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죄악을 제거하는 역사, 이 소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일들, 이 적극적인 일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회개만 하고 죄악을 끊어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쫓아나고 나서 아무것도 그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더 크고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반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제하는 일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들이에요. 내 삶에 변화도 없이 회개도 없이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끊어내는 역사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찾는 것,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 안에 항상 먼저 있어야 되는 것들은 회개하는 역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 건데 그 안에 먼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연약함들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내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의 방법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꾸 남의 모습, 교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 우리 가족의 잘못은 보이는데 내 잘못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자꾸 비판과 여러분 판단의 영으로 사로잡혀가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아사가 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으면 알지만 여러분 아사가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온 땅에 가증한 것들이 쌓여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은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또 쌓여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전에 했던 회개가 아니라 오늘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 찾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증한 물건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왔던 아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시냐면 우리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맨 마지막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뒤에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요. 산당에서 가져왔던 것들, 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찍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향했다고 나오고요. 자기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가정에 정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정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서 강하게 하면서 그가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죄악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이야기. 그냥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철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돌이키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15절 후반부에는 여호와를 전심을 다하여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대요?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 마지막 19절에도 전쟁을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그들 찾는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또 15년간 이런 죄를 범했느냐고 그들의 죄악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뭘 자꾸 세상의 것 달라는 것. 여러분 세상의 것 달라는 거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구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역사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요.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언어로 범한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나머지 문제를 평화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형통하는 길들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뭐하래요?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신 것들 많이 있겠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것들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더하시며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사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는 희한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 못, 잘 살면서 못하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하고 뭐 하면 남들이 하는 것만큼 못하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보물찾기는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물찾기를 해가지고 내 손으로 제대로 뭘 찾아보고 찾았는데 제대로 된 선물이었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간혹 찾으면 꽝. 네. 대부분 누가 줬어요. 가끔 선물을 받은 건 누가 몇 개 많이 찾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잘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선물을 몇 개씩 찾아서 교회 같은 데서 하면 이름 같은 게 써 있잖아요. 뭐 성경 인물들 이름이 막 써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이상한 꽝 이런 거면 여러 개 찾은 사람이 저한테 주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뭘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너무 못 찾으니까 질문을 했어요. 잘 찾은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잘 찾니? 나는 왜 이렇게 못 찾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제가 알았던 교회 여동생인데 오빠, 내가 오빠가 하는 걸 봤는데 오빠는 진득하니 찾지를 못한대요. 어디를 좀 갔다가 없을 것 같으면 또 다른데 저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제일 어리석은 게 사람들이 찾았다 그럼 막 거기 가가지고 또 가보는 거예요. 이미 찾았으면 없는 데거든요. 진득하니 자기가 있는 데를 샅샅이 뒤져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좀 또 가고 하다가 좀 가고 오빠가 지나간 자리에서 다 사람들이 찾아 그러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모습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그런 거 있죠. 그죠? 못 찾는 분들은 진득하니 못 찾고 몇 군데 이렇게 보다가 또 가고 사실 그 밑에만 한 번 더 찾았으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게 아사왕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여러분 보물찾기의 보물은 못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찾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